너무 어리석었었던 나 단 한 번도 효도 못하고 이렇게 눈물만 흘리네 당신에게 하나뿐인 인생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어머니 이렇게 차가운 밤이면 얼마나 추우실까 비가 오는 대로 다 맞고 계시겠지 사랑하는 어머니 오고 싶은 어머니 품에 단 한 번만 안길 수 있다면 이렇게 어두운 밤이면 얼마나 적적하실까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고 계시겠지 오고 싶은 어머니 품에 단 한 번만이라도